한국 사람입니까? 1번. 아니요.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. 2번. 아니요.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. 3번. 아니요. 한국 사람을 모릅니다. 4번. 아니요.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.